투순이 아우사토 코리아 지노비아 아랄까지 라딤 김정일 알라디 하카칼 마아시랄 라디마 휘타오 튀디 와타트 위리 히즈빌 아마릴 코리 갈라 석시아토 가이룰 호쿠미야 한경훈 와 오둔 휘점 이티 소백수 와 가이루마 민 아부나이쇼 피 목탈피 따바까티 왈 피아티 피 코리아 지노비아 갈루 인날까이다 김정일 바데랄 주호달 케비라 민 아줄리 따오 티디 히즈빌 아마넬 코리 왔다투 위리히 가 히즈비라 이스김성 와 히즈빈사 우리인 주지인 몬도슈로 에이 빛나셨다 딜 히즈비야 와 인날 꾸드라탈 까히라 리 히즈빌 아마넬 코리 히비닷 디다준 바히룬 안키야다 딜 무자라바 월 무한나카 와 아카다틸 와사일을 아울라미틀 코리아틀 지노비야 안나타부질라 라이시 라주나티 디파일 와타니 김정일 가라이신 아바디인 리히즈빌 아마넬 쿠리 후아타아비는 아넬 하디라밀 야무타나하이 리아부나이 시말이나 일레이히 와 비하딜 무나사바 따와따다틀 와사틀 무탈라히마 빌카빈 와히딘 와미호와루와 알카딜 아울라 김정은 악사라 팍사라